하나 남은 모든 게 우회로 가득했었죠.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대, 사실 난 이해하기 힘들었죠. 어떡하죠 그런 그대 모습, 자꾸만 생각나요. 어색한 웃음도 무심한 말투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. 당신이 잠든 이 시간에도 그대 그려 그걸론 아쉬워서 꿈에 서로 그려. 세상에 우리 둘만 있음 좋겠어요. I fall in love with you. 강한 척하는 내게 기대라는 한마디, 따뜻한 당신의 말에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려. I wanna see you more and more and more. 놀라워요 이런 적 없는데 누군가 기다려요. 어제도 못한 말, 오늘도 못할 말, 엄청난 용기인걸. 당신이 잠든 이 시간에도 그대 그려 그걸론 아쉬워서 꿈에 서로 그려. 세상에 우리 둘만 있음 좋겠어요. I fall in love with you. 너란 이유로 날 웃게 하네요. 마치 슬픈 기억,